싸네. 청남골에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며 첫사랑의 아픈 가슴 애미나이래. 해간장만 탄옥순매 산에 장다리꽃 감자꽃 지천에 넘칠 때면 기약 없이 떠나버린